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.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. 널따란 오동잎이 떨어지면 손바닥 재어보며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의 이름 서로서로 온통 나무에 이름 새겨넣었지.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.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.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. 하늘이 유난히도 막던 어느 날 늘처럼 그녀의 얼굴 바라보다가 그녀 이름 새겨넣은 오동나무에 그녀 모습 담아보고 싶어졌지. 말할 때는 동그란 그녀 입하고 가늘고 길다란 목도 만들고 아 찰쑥한 허리를 똑같이 만들었을 땐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기뻤지.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.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.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. 사랑스런 그 모습은 만들었는데 다정한 그 목소리는 어이 담을까. 바람 한 줌 잡아 불어넣을까. 냇물 소리를 떠다 넣을까. 내 가슴 온통 채워버린 목소리 때문에 몇 무릎 몇 손이나 모아졌던가.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에 몇 밤이나 울다가 잠들었던가.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.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.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. 어느 날 그녀 목소리에 깨어나 보니 내가 만든 오동나무 소녀 가슴엔 반짝이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지. 하나 둘 여섯 줄기나 흐르고 있었지. 오동나무 소녀의 마음 뺏기어 가엾은 나의 소녀는 잊혀진 동안 그녀는 늘 푸른 동산을 떠나 하늘의 은하수가 되었던 거야.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.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슬픔